별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마음 깊은 곳을 찌르고 마치 말을 잃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떠나가는 너를 시키고 있네. 어느새 붉은 눈물 내려와 슬픈 내 내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 너의 사랑 없이 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을 것만 같은데 잊혀지지 않는 모습은 비서짓던 저 멀리 떠나갔네. 어느새 사랑 썰물이 되어 내게서